HUBS. 오늘 미술 한 입.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평소에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좋아한다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밌게 한입 먹어보는 오늘 미술 한입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미술처럼 추상적이고 심오한 것들을 멀리하고 쉽고 명확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됐죠. 하지만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미술 한입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여러분과 미술 작품을 9개나 먹어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먹어볼 10번째 미술 작품은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문득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사람들이 나긋나긋 대화를 나누는 말소리,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저 멀리 물살을 가르는 요트 소리가 아득히 먼 곳의 일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 그림 속에 담아낸 1885년 조르주 세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프랑스 파리 센 강변에 위치한 그랑드자트 섬은 당시 파리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였습니다. 주말이면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강변에 듬성듬성 앉아서 저마다 햇살을 즐겼죠. 카누를 타거나 강아지와 놀거나 만남을 갖는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서 있든 앉아 있든 심지어 뛰고 있어도 마치 만들어 놓은 인형처럼 정적인 느낌이 들죠. 분명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무 소리도 느껴지지 않고 고요합니다. 이 화풍에 숨겨진 비밀을 알기 위해선 이전 작품,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는 강가에서 수영하거나 풀밭에 걸터앉아 발만 강에 담그며 여유로운 낮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햇빛에 반짝이는 강 너머에 또 다른 풀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랑드자트 섬입니다.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그릴 당시에 쇠라는 자신의 기법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쇠라는 색의 대비가 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화학자인 슈브렐의 색채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쇠라는 당시 90대였던 슈브렐을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고도 해요. 슈브렐은 모든 색은 근처의 색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보색 관계의 색이 함께 있으면 두 색 모두 선명하게 인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쇠라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속에서 파란색 강물 옆에 주황색 모자를 그리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옷, 잔디, 강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여러 개의 색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쇠라는 색을 섞기보다 원색의 점들을 찍어 대비시키면 감상자의 인식 속에서 혼합된다고 믿었어요. 요즘 흔히 말해 잔상효과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쇠라의 주장인 것이죠. TMI를 하나 말하자면 최근 연구들은 쇠라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쇠라의 화풍은 여전히 특별한 매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극도의 계획성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쇠라를 MBTI 제2화가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쇠라는 기존의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느슨하게 포착했던 색채에 법칙성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쇠라 이전에 인상주의 화풍을 정립한 모네도 슈브렐의 색채 이론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쇠라는 모네와 달리 인상주의 특징 중 하나인 순간성에 계획성까지 더했다는 점이 차별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쇠라는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순간성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기존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두 눈으로 순간을 포착해 후다닥 그림을 그려냈는데 쇠라는 점 하나하나를 찍을 때 우연에 맡긴 것이 없고 모두 계획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연법칙의 체계적 적용만이 색채를 띤 빛의 환영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요. 이 믿음에 따라 그는 즉흥적, 직관적으로 작업한 인상주의자들과는 달리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구축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랑드자츠 섬으로 가서 사람들과의 모습을 풍경을 스케치하고 스케치 속 인물들과 사물들을 어떤 구도로 배치할지 늘 고민했다고 해요. 그리고 쇠라는 인물들을 그림 속으로 옮길 때 구조적 안정감을 위해 인물을 변형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 속에서 낚시를 하는 여성은 원래 모델은 남성이었는데 그림 곳곳에 있는 양산 쓴 여인들과 대응되게끔 여성으로 바꾼 것이죠. 색점 하나부터 인물 배치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쇠라. 대단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그랑드자츠 섬의 일요일 오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소 어색하게 다가왔던 것은 모두 쇠라의 계획적인 구성 때문이라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쇠라의 도전적이고 새로운 화풍은 기존 인상주의 예술가들에게 적잖은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랑드자츠 섬의 일요일 오후가 1886년 여덟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됐을 때 모네, 르누아르와 같은 인상주의파 화가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시회에 불참을 선언했죠. 그리고 이 여덟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는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가 됐고 프랑스 예술평론가 펠릭스 페네옹은 쇠라가 신인상주의를 개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약 2년간 60여 점의 습작을 그린 쇠라. 이러한 그의 집착과 노력은 미술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쇠라의 철저함 뒤에 숨겨진 미술에 대한 사랑,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아쉽게도 우리가 목요일마다 함께 미술을 한입 먹어보는 시간은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놀라운 그림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의 점심을 즐기러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큐레이터 김준영,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백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